먼저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클래식의 손예진, 10일 만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에 케이트 허디슨, 동갑내기 과외하기에 김하늘, 낭만자객 진재영. 이상은 청취자 이준호 씨께서 2003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청취자 영화상에 추천해 주신 여자친구 삼고 싶다상 후보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위 후보들은 순전히 이준호 씨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상에는 포함 안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뽑아주신 청취자 영화상 부문별 시상이 있는 첫날입니다. 이준호 씨처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수상 부문 또 후보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배우들에게 주어질 상을 먼저 시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설레고 흥분이 되죠? 자, 여러분, 이제 눈을 감으시고 머릿속에 멋진 레드 카펫을 깔아보세요. 레드카펫을 깔고 기다리고 있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은요,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들어본 프랭크 시네트라의 노래였습니다. Come Fly With Me.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보글보글 거리나요? 막 배우들의 이름, 얼굴들이 막 떠오르시죠? 먼저 알려드릴 것부터 알려드리고요. FM 영화음악이 청취자 초대시사회 마지막 2003년의 마지막 시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스카라 극장에서 라스트 사무라이의 시사회가 있거든요. 100상에게 두 장씩 추첨을 통해서 제공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특집 방송 특별 광고 들으시고 저희는 청취자 영화상 시상 들어가겠습니다. 장진영의 가요 캠프.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오늘은 왠지 뉴욕에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휴대폰으로 001 한번 해봐야겠어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국제전화 001 블루. 휴대폰에서 최고 65%까지 할인. 001 블루. 캠핑카 타고 우리끼리 여행 가면 어떨까? 얘들아, 저기 해 뜨는 것 좀 봐. 이럴 땐 부드러운 트위스트 한 잔. 좋다. 떠나고 싶다. 친구처럼 부드러운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믹스. 대한민국 CEO의 명품 금강재화. 그 자부심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금강재화 랜드로버 프라이드 세일.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전국 매장에서 20% 동시 실시. 금강재화 랜드로버 프라이드 세일. 아직도 닦으세요? 매일매일 놀러 해요. 닦지 말고 씻으세요. 닦지 말고 씻자. 봉진 눈높일 때 느껴봐.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FM 영화 음악 청취자 영화상. 자, 오늘은요, 카멜레온 변신상, 그리고 베스트 커플상, 진흙 속 진주상 해서 세 부문의 시상이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배우들을 오늘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부문, 카멜레온 변신상. 자, 사실 배우에게는 최고의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표를 주신 배우 누구였을까요? 자, 발표하기 전에요, 먼저 많은 표를 얻은 후보들을 말씀드릴게요. 배용준 씨, 첫 번째 후보. 이야,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단 한 편의 영화밖에 하지 않았는데 카멜레온 변신이라는 이런 추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단하죠? 아마 이제까지 TV에서 보여준 이미지, 뭐 CF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배용준 씨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신사적이라는 어떤 다른 그런 남자의 모습. 그만큼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 지사라는 작품의 인상이 또 강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박정우 씨, 강동구 천호삼동의 이수향 씨, 시흥시 대야동의 김명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배용준 씨를 후보로 올려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배우들 카멜론 변신상 후보들을 쭉 살펴보면요, 백윤식 씨가 또 있어요. 올해 각종 영화상에서 나무 조연상을 많이 가져가셨죠. 그런데 이 백윤식 씨는 이 영화가 첫 작품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작품에서는 이 영화만큼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셨죠. 어떤 영화냐? 자, 일단 백윤식 씨는 TV 연기자로서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베테랑 연기자시고요. 은근히 코믹 연기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보여주시고 있죠, TV에서. 아, 먼저 서울의 달, 파랑새는 없다 이런 드라마가 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짐작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외계인으로 의심받고 고문까지 당하는 연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역할, 아무 영화에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구를 지켜라 같은 영화가 아니라면, 백윤식 씨의 진가를, 이런 카멜레온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멜레온 변신상의 또 다른 후보. 장화 홍련과 ING 두 편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신인 배우 임수정 씨도 여러분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날은 간다, 동감, 그리고 TVCF 등에서 아주 착하고 가녀리고 감성적인 남자의 모습, 유약한 이미지로 알려진 유주태 씨가 올드보이에서 보여준 모습이 정말로 놀라웠다,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다라고 부산 동래구 온천삼동의 안정필 씨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올드보이에서의 유주태 씨는 아주 잔인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가 하면 부천시 신곡분동의 이희성 씨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은 똥개에서의 정우성 씨가 정말 정말 카멜레온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유감없이 망가졌죠? 늘어진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김치를 담그는 모습. 그런데 이 모습도 멋지더라. 잘생긴 남자는 어떤 포장을 해놔도 멋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멜레온 변신상의 후보들,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마지막 후보는 오브라더스의 이범수 씨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이동의 김성희 씨를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이범수 씨를 후보로 뽑아주셨는데요. 싱글즈에서는 아주 착하고 평범한 남자로 등장했다가 이 영화 오브라더스에서는 12살짜리의 조로증 환자 연기, 그러니까 어린이 연기였어요. 그 역을 참 잘해줬다고 후보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음악 듣고 그리고 카멜레온 변신상 외국 배우들 부문을 보고 그리고 수상하겠습니다. 시상식 하겠습니다. 자, 싱글즈의 메인 테마 펑크 버전으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똥개 중에서 박혜경이 부른 새 들어봅니다.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영화 싱글즈의 메인 테마 펑크 버전으로 들어봤고요. 또 영화 똥개 중에서 박혜경의 새,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은 캐러비안의 해적 중에서 He's a Pirate였습니다. 자, 뭐 이쯤 되면 짐작하실 수 있겠죠? 카멜레온 변신상 그 다음 후보요. 네, 외국 배우 부문 첫 번째 후보는요 조니 뎁입니다. 아, 꽤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이라이너가 잘 어울리는 남자 배우라고 이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을 보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요. 또 올해 미국 잡지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배우 1위에도 뽑혔습니다. 참 이 캐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는요. 사실 이 조니 뎁의 연기가 너무 강렬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조니 뎁밖에는 기억 안 난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니 뎁은 뭐 나이트메어를 시작으로 해서 21 점프스트리트, 또 플래툰, 가위손, 에드우드, 길버트 그레이프, 데드맨, 돈주왕, 슬리피 할로우 정말 수많은 영화를 거쳤고요. 최근에 이 캐러비안 해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는데 서울 반포동에서 이정 씨는 조니 뎁을 추천하신 이유로 이렇게 써주셨네요. 에드우드의 괴팍스러움과 베니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결합한 듯한 기괴한 이미지로 우리를 찾아왔다. 그 이전에 우수에 넘치거나 괴팍한 이미지의 역할을 주로 해왔는데 여기서는 아주 완전히 변신해서 캐러비안의 해적의 스페로 선장으로 다시 찾아온 조니 뎁에게 한 표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반지의 제왕에서 여러분 매트릭스의 그 스미스 요원을 발견하셨나요? 최근에? 누군지 아세요? 예, 그 휴고 위빙, 리브 타일러의 아버지인 요정나라의 왕 엘론드가 바로 그 예전의 스미스입니다. 자, 이 반지의 제왕에서의 그 휴고 위빙의 변신도 참 강렬했다라고 해주신 청취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배우를 보면요. 올해 유난히 많은 변신을 했던 이 배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니콜 키드만인데요. 영화 The Hours에서 버지니아 울프 역으로 나온 그 커다란 코에 그 여인을 보고 세상에 누가 니콜 키드만인 줄 금세 알 수 있었겠어요. 사실 영화가 다 끝날 때까지 몰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더그빌에서 마지막 장면의 반전과 함께 그 변화하는 그 모습, 또 버스데이 걸에서 통쾌한 복수를 하는 사기꾼 러시아 여인까지 정말 니콜 키드만은 이제 탐 크루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연기자가 되어가는 니콜 키드만, 카멜레온 맞죠? 자, 이 밖에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멜레온 변신상의 후보들을 보면요. 영어 완전 정복의 뭐 이나영 씨도 그 전의 이미지와 아주 다르다 하면서 노원구 상계 7동의 박순희 씨가 뽑아주셨고요. 또 환생의 초난강 뭐 아,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습니다. 뭐 다 들자면 카멜레온 변신한 배우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배우들은 영화마다 변신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배우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왜 그 배우 안 나오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외 영화제에서 한 외국 평론가가 이 배우의 신작 영화를 보고서는 같은 배우인 줄 몰랐다. 혹시 성형수술했냐? 이렇게 말했다는 그 뒷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 문소리 씨. 예, 맞습니다. 강동구 천호삼동의 오수연 씨,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강동훈 씨, 인천 남동구 만수육동의 김태호 씨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소리 씨야말로 카멜레온이다 라고 뽑아주셨는데 아마도 그 전작이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바람난 가족에서의 변신이 더 강하게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FM 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첫 번째 부문, 카멜레온 변신상의 최고의 배우는 바로 바람난 가족의 문소리 씨입니다.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 somewhere beyond the sea. She's there watching for me. If I could fly like birds on high, then straight to her arms I'll go sailing. It's far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We'll meet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beyond the sea, and never again I'll go sailing. Just as before, happy we will be beyond the sea, and never again I'll go sailing. No more sailing. So long sailing, sailing. No more sailing. Goodbye, farewell, my friend. No more sailing. So long sailing. No more sailing. No more. 네, 영화 니모를 찾아서 중에서 애니메이션 영화죠. Beyond the Sea.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강효진 씨가 예전에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자, 이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들이 FM영화음악 2003 청취자영화상 두 번째 부문 베스트 커플상의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베스트 커플상 누구냐고요? 이 커플을 남녀라고 불러도 될까요? 니모를 찾아서의 마을린과 도리가 후보에 올랐어요. 서울 화곡삼동의 나성필 씨, 부산 용당동의 이용관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청취자가 후보를 올려주셨는데 그 니모의 아빠인 마을린과 또 그를 도와주는 건망증 심한 여자 물고기 도리 참 잘 어울렸죠? 사실 저희가 꼭 남녀 커플이 아니어도 된다는 전제를 붙여두어서 그런지 참 다양한, 아주 다양한 커플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추첨을 보면서 저희도 새삼 느꼈는데요. 아, 맞아, 맞아. 이들도 이 영화 속에서 커플 맞아. 정말 잘 어울렸지?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먼저 남남 커플을 일단 알려드릴까요? 그 후보들. 서울 관악구 봉촌 일동의 조효정 씨를 비롯해서 청취자분들이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 김상경 씨를 뽑아주셨는데, 야, 사실 이 눈빛만 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골의 구식 형사 송강호와 과학적인 수사로 그 괴를 달리하는 서울에서 파견된 그 신식 형사 김상경, 참 다르지만 그래서 또 아주 잘 어울리는 파트너였죠. 네, 그런가 하면 남남 커플의 오브라더스의 이정재와 이범수 커플을 올려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이 영화에서 이복 형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주 진한 형제애로 보여주면서 정말 근사한 하모니를 이뤘었죠. 영화 속에서 그녀에게의 하비에르 카마라와 다리오 그란디네티를 베스트 커플 후보로 올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식물인간이 된 발레리나 알리샤를 정성껏 돌보는 베니그노, 하비에르 카마라와 또 똑같이 투우사였던 리디를 돌보는 마르코, 다리오 그란디네티는 서로 참 다른 것 같으면서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남남 커플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배드보이스2의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 이들의 파트너십은 훌륭했지만 영화는 별로 재미없는 속편이었다 하시면서 그래도 이들을 베스트 커플 후보로 올려주셨습니다. 보리올의 여름에 신부 차인표, 스님 박영규, 이들을 베스트 남남 커플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신부 차인표와 스님 박영규 이 두 사람은 언뜻 보면 앙숙이잖아요. 하지만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사랑이 가득한 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여 커플을 한번 볼까요? 양희천 씨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남자라고 해서 두 여자의 모습을 단지 남성 판타지적으로 보는 거 절대 아니라고 언급하고요.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 나난히 사랑하는 남성이 아닌 제일 소중한 친구 동미와 함께하며 내가 그 아이 아빠 해줄게 하는데 남자로서도 부럽고 소중한 감정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싱글즈의 엄정화, 장진영이 참 많은 추천을 받았네요. 성남 수정구 신흥예동의 남효진 씨도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영화 제목 싱글즈에 어울리게 남녀간의 이야기보다는 이 싱글 여자 이 두 사람의 동지애 같은 우정이 정말 가슴에 오래 남았다고 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 시카고에서 서로 앙숙이지만 멋진 조화를 이뤘던 두 여자, 캐터리 제타 존스와 르네 제리거를 빼놓을 수 없다고 부산의 박봉욱 씨, 방배이동의 송미희 씨, 그리고 여러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베스트 커플 보면 참 그 후보들 간의 경합이 치열한데요. 이 흔히 생각하는 그 남녀 커플로는 일단 위대한 유산의 백수 커플이 있습니다. 김선아, 임창정. 근데 우리가 남녀 커플 딱 생각했을 때 그 로맨틱한 느낌은 전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의 그 연기 조화가 마치 만담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의 그 기묘한 그 리듬을 연상케 해서 아주 근사한 커플이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시흥시 대야동의 김명희 씨, 강남구 대치동의 장재훈 씨를 비롯해서 김선아, 임창정 추천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아무래도 커플 하면 떠올리는 그 로맨스란 부분에서 참 가슴 찡하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용인시 풍덕천 이동의 김점례 씨, 백인 남자와 흑인 남자,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의 사랑. 당시 보수적인 50년대 미국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관계였죠. 그런 심파적이고 논쟁적인 소재였음에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꽉 조여서 슬프게 표현하지 않고 여백을 남겨 잔잔한 우수를 느끼게 했던 영화 Far From Heaven의 커플 줄리아 무어와 데니스 헤이스버트에게 단연코 한 표 던집니다 하셨죠. 예, 참 가슴 찡한 그런 로맨틱한 커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구를 지켜라의 신하균, 또 황정민도 만만찮게 표를 얻었고요. 펀치드렁크 러브의 엽기 커플, 아담 샌들러와 에밀리 왓슨도 서울 삼성 이동의 박혜경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커플, 베스트 커플 할만하다 하고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한 커플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커플.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커플. 도플갱어의 야쿠쇼 코지의 1인 2역. 야, 정말 극 중에 이 둘이야말로 진짜 커플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베스트 커플 후보들을 쭉 불러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커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FM 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베스트 커플상 수상자는 바로 올드보이의 최민식과 유지태입니다. 사실은 원수지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도 그 팽팽한 긴장감이 영화를 시종일관 끌어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올랐던 두 여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시카고 중에서 캐서린 제타 존스와 르네 젤위거가 함께 부릅니다. I move on.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그 두 번째 부문이었던 베스트 커플의 여역 커플로 뽑혔었죠. 캐서린 제타 존스와 르네 제위거 함께 부른 I Move On 영화 시카고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영화상 중에서 배우들의 모습을 쭉 만나고 계시는데요. 오늘 세 번째 부문, 진흙 속 진주 부문 후보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진흙 속 진주라고 하면 주연보다도 더 빛났던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들을 우리가 뽑아보는 거였는데요. 사실 원래 저희 예상은 남들도 다 칭찬하는 그런 조연들 말고요. 정말 진흙 속에 이렇게 묻혀 있어서 우리 눈밝은 우리 FM 영화음악의 청취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주들을 오늘 한번 슉 모아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볼까 했는데 그거는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그냥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이희성 씨가 올드보이의 그 거지 뽑아주신 거 그거야말로 사실 그 진흙 속에 진주 처음에 저희가 예상한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싶어요. 그러니까 지갑과 핸드폰을 건네주던 그 거지. 복수는 나의 것에도 형사로 출연했었고 옛날에 내일로 흐르는 강이란 영화에서 동성애자로 주연을 했었죠. 라고 이성 씨가 올려주셨어요. 그 거지. 단 한 장면 뿐이지만 연기자의 내공이란 점점점 거지 냄새가 극장까지 나지 않던가요? 하면서 다른 조연들보다도 단연코 돋보인 카메오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 분은 바로 이대현 씨예요. 청취자 이용관 씨도 예, 올드보이의 거지가 정말 진흙 속 진주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이 진흙 속 진주 후보로 뽑아주신 분은요. 지구를 지켜라 해서 그 백윤식 씨, 물론 그 외계인 역을 한 백윤식 씨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카멜론 변신상에서도 표를 얻었지만 여기서도 표를 얻었고요. 또 순위 역을 한 황정민이 조금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바람난 가족에서는 그 어머니 역의 윤여정 씨를 보고 너무 감동하신 분도 계세요. 양희찬 씨든가요? 그 역시 윤여정이라는 찬사가 나오는 솔직 담백한 모습 그대로였다고요. 고 김기현 감독이 그토록 아껴주신 배우 윤여정님을 이제 다시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발굴해야 합니다. 하면서 느낌표 딱 찍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살인의 추억의 박노식 그리고 올드보이의 수아역을 맡은 윤진서 유지태의 누나역이죠. 과거 장면 회상 장면에서 나왔는데 참 많은 사람에게 인상 깊은 그런 역이었어요. 인상 깊은 이미지를 남겼었어요. 그런가 하면 황산벌의 김선아 단 두 장면 나온 그런 김선아지만 정말 영화에서 단연코 돋보인 캐릭터였어요. 하면서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김진태 씨 전라도 사투리로 비장하게 말하던 김선아의 모습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황산벌에서 여성 캐릭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돋보이기도 했지만 김선아의 진지한 연기에 더 매료되어 버렸답니다. 하셨어요. 정말 김선아는 우리가 코미디 배우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진지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김진태 씨처럼 표를 던진 분들도 계세요. 사실 황산벌에 카메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진흙 속 진주에는 김선아 씨만 후보에 올랐네요. 그런가 하면 와일드카드의 이도경 씨, 그 전직 아리랑치기, 현직 안마시술소 사장 도상춘 역을 맡았죠. 이도경 씨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작품에서 빛났던 조연뿐만이 아니고요. 올해 가장 조연 생활을 활발히 한 배우를 꼽아본다면 한국 영화의 경우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주봉, 이문식, 공형진 씨요. 기주봉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출연작만 해도 지구를 지켜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여기서 박종재 역을 했고요. 또 뭐 이 작품 얘기하면 가장 잘 아시겠죠? 와일드카드의 김반장 역. 또 튜브에서도 청풍명언에서도 거울 속으로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연기를 펼쳤고요. 또 이문식 씨는 올해 아마 가장 뜬 그런 조연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황산벌의 거시기역이 가장 돋보였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백성기역을 맡았고 나비에서는 도철, 또 역전에 산다, 오브라더스에서는 정반장 역을 맡았습니다. 공영진 씨 같은 경우는 블루, 그리고 별, 남남북녀의 강일평녀, 오브라더스에는 우정 출연 잠시 했고요. 위대한 유산의 용식, 그리고 드디어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 여기에 그 조연 전문 배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성재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선생 김봉두에서 과묵한 소사역을 했었죠. 불어라 봄바람에서는 신부님 역할, 바람난 가족에서는 우편집 배원 역할을 했고요. 또 조폭마누라2에서도 우리가 진흙 속 진주 같은 아주 빛나는 조연을 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원종이라는 배우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조폭마누라2는 뭐 영화가 좋은 평을 못 얻은 것은 뭐 당연하고 관객마저도 많이 끌지 못했는데 이 배우의 연기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신관 주인으로 신은경을 스토킹하는 역할을 했었죠. 자,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진흙 속 진주 부문은요, 수상자가 없습니다. 그저 이 진주도를 쭉 깨워서 진주 목걸이를 하는 것으로 정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지구를 지켜라에서 아주 빛나는 조연 황정민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이동준이 영화음악을 맡았죠. 지구를 지켜라의 에필로그입니다. FM 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진흙 속 진주상 후보에 올랐던 황정민 씨가 출연한 지구를 지켜라의 에필로그였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원상은 주로 배우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한 부문들 말고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문들을 참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특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준호 씨의 여자친구 삼고 싶어상 같은 경우가 그런데 남자분이신데 이준호 씨는 남자친구 삼고 싶어상도 꼽아주셨어요. 여자 입장에서 뽑으신 건지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 친구로 삼고 싶은 남자를 뽑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하튼 고양이의 보은에 고양이 발언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마치 궤도 루팡이 좀 더 착해져서 고양이로 태어난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질투는 나의 힘, 살인의 추억, 국화꽃 향기의 박해일, 폼부스의 콜린 파렐, 동갑내기 과외하기의 권상우 뽑으시면서 다른 말이 필요할까? 남자인 내가 봐도 부러운 몸매라고 느낌표 찍어주셨습니다. 케이트 앤 레오폴드의 그 휴 잭맨도 남자친구 삼고 싶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여자인 입장에서 제가 보면 남자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이 중에서 별로 없네요. 역시 남자와 여자의 입장은 이렇게 다른 건가요? 자, FM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앞으로도 사흘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작품 중심으로 뭐 에드벌룬 상 같은 것들을 수상을 할 것이고요. 내용 중심으로 그 다음 날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음악 중심으로 해서 청취자 영화상 쭉 이어집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이제 띄워드릴게요. 이들도 아마 최고의 커플이 아닐까 싶은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꼽아주셨죠? 영화 무간도의 유덕화와 양조위 그들이 앞으로의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또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른 채 우연히 오디오 가게에서 만날 때 흐르는 곡입니다. 바로 피요망적 시광 베이왕자 시광 채금이 부르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FM 영화음악 특집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 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 记忆中。